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이순희, 그림 이은주의 김구입니다. 말썽꾸러기 김구는 고집이 셌어요. 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옳은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지요. 일본이 나라를 빼앗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일본에 맞서 싸웠어요. 광복이 되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려는 미국과 소련에 맞섰죠. 남북이 갈라질 위기에는 통일정부로 맞섰어요. 차별 없이 자유로운 나라, 힘으로 누르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 김구가 꿈꾼 세상이었어요. 그럼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이름은 김구.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가까운 백운방 텃골에서 태어났단다. 외동아들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지.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무척 개구쟁이였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엿장수가 가위를 쩔렁거리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 나는 엿이 먹고 싶어 침을 꼴깍 삼켰어. 창문으로 숟가락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 엿 좀 주세요. 헌 숟가락만 엿으로 바꿔준단다. 헌 숟가락만 바꿔준다고요? 나는 멀쩡한 숟가락을 뚝 부러뜨린 다음 엿과 바꿔 먹었어. 맛있게 엿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 어디서 난 엿이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는 잠자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어. 또 그런 짓을 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아끼는 빨강, 파랑 물감을 냇물에 풀어놓기도 하고 떡을 사 먹겠다고 엽전 꾸러미를 허리에 감고 나서기도 했어. 내 개구장이 짓은 끝날 줄 몰랐단다.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던 분이야. 그러나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셨지. 아버지는 특히 양반들이 거들먹거리는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어. 나도 아버지를 닮아 양반들이 우리 집 어른들을 상놈이라고 업신여기면 너무너무 화가 났단다. 하루는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이웃 양반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어. 상놈 주제에 감히 관을 쓰다니! 그 양반은 할아버지가 쓰고 있던 관을 발로 밟아버렸어.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매질을 했다는 거야. 나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 아버지, 우리는 왜 상놈이 되었어요? 양반이 될 수는 없나요?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되지. 그래? 그럼 글 공부를 해서 꼭 양반이 되어야지. 나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양반이 되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단다. 아버지, 저도 공부해서 양반이 될래요. 서당에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기이특하게 생각되셨나 봐. 하지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나 같은 상놈들은 서당에도 갈 수 없었거든. 아버지는 며칠을 끙끙 고민하더니 사랑방에 서당을 하나 새로 차렸어. 상놈들만 다니는 서당인 셈이었지. 나는 신이 나서 열심히 공부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글 공부를 한 다음 늦게 오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 밤에는 어머니가 보리 찢는 것을 도우면서 낮 동안 배운 것을 익혔단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 17살 되던 해에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았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어. 헌데 알고 보니 내가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돈을 내지 않아서 떨어진 거야. 관리들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만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지. 공부로는 출세하기 힘든 세상이구나. 양반이 되기는 다 글렀어. 정말 속상했어. 세상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이 무렵 농민들 사이에는 동학이란 종교가 널리 퍼지고 있었어. 동학이란 게 도대체 뭐기에 이토록 널리 퍼지는 걸까?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가까운 마을에 사는 동학교도의 집을 찾아갔단다. 집 안에서 관을 쓴 젊은 양반이 나오기에 꾸벅 허리 굽혀 절을 했지. 그런데 그 사람도 공손하게 맞절을 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지. 저 같은 상놈한테 양반 댁 어른이 절을 하시다뇨?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며 말하더군. 동학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응?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마치 새 세상에 온 것 같았지. 상놈이라고 양반들한테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는데 양반이고 상놈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니? 나는 당장의 동학을 믿기로 했어.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동학을 알렸지. 양반이 되는 것은 이제 내 꿈이 아니었어. 양반도 상놈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꿈이 된 거야. 1894년 내가 19살이 되던 해였어. 못된 양반과 관리들 때문에 농민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어. 호랑이가 덤비면 몽둥이라도 들고 싸워야지. 참다 못한 동학 농민들은 못된 양반과 관리들에 맞서 들고 일어났어.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어. 그러자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보냈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농민들을 이끌고 해주성을 공격했단다. 해주성을 박살내자! 일본 놈을 몰아내자! 탕! 타당! 쾅! 일본군이 높은 성 위에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아댔어. 숫자는 우리 농민군이 훨씬 많았지만 최신식 대포를 가진 일본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 농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 또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다. 내가 몸을 피해 다니는 도중이었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어. 일본 놈들 손에 국모가 돌아가셨다!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 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었어. 한숨만 푹푹 터져나왔지.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 우리 옷을 입긴 입었지만 머리를 박박 깎은 데다가 말씨도 이상했어. 유심히 살펴보니 두루마기 속에 칼을 차고 있지 뭐야. 저놈은 분명 일본 놈이다. 저놈을 죽여 국모의 원수를 갚자. 피가 끓고 가슴이 벌렁거렸어. 그놈은 밥을 먹고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나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놈의 가슴팍을 있는 힘껏 걷어찼어. 이놈! 놈이 마당으로 구르자 나는 재빨리 놈의 목을 발로 밟았지. 놈은 칼을 뽑아 휘둘렀어. 잽싸게 칼을 피하고 옆구리를 걷어찼어. 그러고는 칼을 빼앗아 단숨에 목줄을 끊어놓았지. 짐을 뒤져보니 과연 그놈은 스치다라는 일본군 중위였어.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일본 놈을 죽였다. 해주, 백운방, 텃골, 김구. 이렇게 큰 길가 담벼락에 글을 써서 붙이고는 그곳을 떠났단다. 나는 더 도망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고향집으로 돌아왔어. 조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나는 석 달 만에 순경에게 잡혀갔단다. 감옥은 몹시 덥고 더러웠어. 감옥에 갇히자마자 나는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았어. 온몸이 아파서 보름 동안이나 밥도 먹지 못했지. 일본 경찰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나를 신문하기 시작했어. 일본인을 왜 죽였나? 돈을 뺏으려고 그랬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우리나라를 빼앗은 도둑이 나를 강도로 몰고 있었으니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리를 버럭 질렀지. 이놈! 조선과 일본이 친구 나라라고 해놓고 우리나라 국모를 죽이다니! 죽어서라도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 일본 경찰은 겁에 질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러고는 나를 다시 감옥으로 보냈어. 얼마 안 있다가 신문에 나를 사형시킨다는 기사가 실렸어. 김 선생, 무사히 석방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나를 위로해 주었어.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단다. 할 일을 했으니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지. 너무 슬퍼들 마시오.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내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뇨? 사형시키기로 한 날이 되었어. 저물녘에 발소리가 들리더니 감옥문이 열렸어. 이제 교수대로 끌려가는구나 싶었는데 간수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살았소. 상감께서 사형을 중지하라고 하셨소. 내가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본인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고종 황제가 사형을 중지시킨 거였어.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 거지. 그래도 감옥살이는 계속해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무엇 때문에 감옥살이를 해야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일본 놈들 뿐이잖아. 더 탈옥하기로 마음먹었어. 간수들에게 술과 먹을 것을 잔뜩 사주었어. 간수가 잠든 틈을 타 땅을 파고 감옥 밖으로 나왔어. 이렇게 해서 나는 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단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소리가 온 나라에 메아리쳤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리로 장터로 쏟아져 나왔어. 3.1 운동이 시작된 거야. 대한독립 만세! 만세 소리는 온 나라로 들불처럼 번져갔지. 나도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 만세만 외친다고 나라를 되찾을 수는 없어. 나는 일본 놈들과 전쟁을 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자면 군대도 있어야 하고 정부도 있어야 했어. 하지만 정부를 우리나라 안에 세울 수는 없었어. 나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단다. 그 무렵 나와 생각이 같은 독립운동가 수백 명이 상하이로 모여들고 있었거든. 우리는 그해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 나는 문직이라도 좋으니 임시정부에서 일하고 싶었어. 임시정부는 나에게 경무국장 일을 맡겼어. 경무국장이 주로 하는 일은 일본의 스파이를 잡는 것이었어. 3년 동안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단다. 일본은 임시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틈만 나면 애국자를 가장한 스파이를 임시정부에 들여보냈어. 나는 스파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냈지. 그러자 일본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 나를 붙잡거나 죽이면 돈을 준다고도 했지. 임시정부를 꾸리는 일은 쉽지 않았어. 무엇보다 살림살이가 어려웠어. 임시정부를 세운 지 5년이 지나자 동포들이 보내주는 돈도 바닥나서 쌀을 살 돈도 없었어. 임시정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배추 시래기를 주워다 끓인 죽을 먹고 지내야 할 정도였지. 그러자 임시정부로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독립운동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 임시정부를 살리고 독립운동에 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임시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우두머리들을 처단하면 독립운동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낼 한인 애국단을 만들기로 했지. 제한 몸을 나라에 바칠 젊은이를 모읍시다. 그래서 일본의 우두머리들을 처단합시다. 그러면 온 세계가 우리의 뜻을 알아줄 것이오. 나는 한인 애국단 일을 혼자서 책임지기로 했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야. 1931년 늦가을 어느 날 이봉창이라는 젊은이가 임시정부를 찾아왔어. 저는 31살입니다. 나라와 결의를 위해 일하고 싶소. 폭탄 한 개만 있으면 일본 왕을 죽일 수 있어. 나는 이봉창의 말과 태도에 눈물이 핑 돌았어. 고맙소. 이제 나하고 손잡고 일해봅시다. 이봉창을 한인 애국단에 가입시킨 뒤 폭탄 두 개를 주었어. 일본 왕을 죽이라는 폭탄이었어. 이봉창은 씩씩하게 일본으로 떠났어. 이듬해 이봉창은 일본 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어. 하지만 일본 왕은 죽지 않고 이봉창만 붙들렸어. 이동지만 붙잡혀 가다니, 이럴 수가.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렸으니 이 일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 동지들은 억울했지만 나는 동지들을 위로했단다. 이봉창의 일이 있은 뒤 일본은 나를 잡으려고 더욱 안달이었어. 나는 숨어 다니면서도 호시탐탐 일본을 혼내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몇 달 뒤에 다시 좋은 기회가 왔어. 그해 일본은 만주에 이어 상하이를 점령했어. 신이 난 일본군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축하 행사를 한다고 했어. 일본을 혼내줄 아주 좋은 기회야.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머릿속에 윤봉길이 떠올랐어. 윤봉길은 충청도에서 건너온 믿음직한 청년이었어. 4월 29일 아침 윤봉길에게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건네주었어.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나는 윤봉길에게 목맨 소리로 말했어. 윤봉길도 찻장으로 고개를 내밀어 머리를 숙였어. 일본 국가가 시작되자 천지가 진동하는 큰 소리가 났어. 쾅쾅! 쾅쾅! 단상에는 매캐한 화학 연기 속에 일본인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윤봉길은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면서도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어. 윤봉길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내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어. 이 일로 다시 몸을 숨겨야 했지만 임시정부는 중국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단다. 1937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마침내 전쟁이 터졌어. 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이럴 때 중국과 힘을 합쳐 일본을 무찌르자. 이것이 우리나라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야. 나는 바삐 돌아다니며 중국과 손잡을 길을 찾았어. 가장 좋은 것은 독립군을 만드는 일이었어. 나는 동지들과 함께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어. 광복군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도 많았어. 일본이 이번에는 미국 하와이 섬을 기습 폭격했어. 일본이 마침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야. 일본이 아무리 강해도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 우리도 연합군에 가담해 일본과 싸워야겠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둘러서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어. 연합군과 함께 일본을 무찌르면 독립도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했지. 광복군은 연합군과 손잡고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용감하게 일본군에 맞섰어. 광복군은 미군 잠수함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가 일본과 싸우기로 했어.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훈련했지.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어.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몇 해 동안이나 준비했는데 아깝구나.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루었어야 하는데. 일본이 항복하자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어. 그러고는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고 발표했어. 아,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었어. 한국은 아직 독립할 능력이 없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대신 다스리겠다. 어이없는 일이었지. 어느 나라가 또 우리를 다스린단 말인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뒤를 따랐어. 하지만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어. 모두가 뜻을 합해도 힘든 판에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다니 나는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단다. 광복이 되고 2년이 지났어. 신탁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북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한국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꾸려갔고 남은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어. 남과 북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 북에서 남으로 오던 전기도 끊기고 남과 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도 끊기고 말았어. 사람들은 더 이상 남북을 오갈 수 없게 된 거야. 미국과 소련은 남한과 북한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두 동강 나겠군. 걱정이 태산 같았어. 그래서 3천만 민족 앞에 눈물로 호소했지. 내 꿈은 3천만 동포와 함께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졌으면 쓰러졌지. 남과 북이 따로 정부를 세우는 데는 결코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북의 지도자들을 만나 나라가 쪼개져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하지만 남쪽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 이 일을 어쩌한단 말인가.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어. 1948년 남과 북에 따로따로 정부가 세워졌어. 결의가 둘로 나뉘고 만 거야. 나는 결의 앞에 엄청난 비극이 생길 거라 생각했어. 형제가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비극 말이야. 어떻게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할 수 있을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사람들도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를 애타게 기다렸지.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 나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어. 혹시 내가 자기네 권력을 넘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지. 1949년 6월 어느 날이었어. 나는 2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안두희라는 장교가 찾아왔어. 탕! 탕! 탕! 탕! 안두희의 권총이 내 가슴을 향해 불을 뿜었어. 김구의 장례식 날, 서울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수십만 시민이 울먹이며 김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김구의 몸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누워있는 효창공원에 묻혔어요. 70평생을 한결같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김구. 죽는 순간까지 민족의 통일을 소원하던 김구.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김구는 지금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으뜸가는 애국자로 살아있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